미국의 로스앤젤스에서 사는 동포들이 18일 박근혜 퇴진과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해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는 제이미 동포들이 엄동소란 속에서도 박근혜 퇴진 투쟁을 이어가는 남녀계 동포들과 연대해서 정의의 촛불을 높이들 것을 호소하는 성명이 낭독됐습니다.